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삼전군에 선물을 보내시었습니다. 량강도 삼전군을 산간도시의 번복이 표준군으로 훌륭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수십 대의 뜰악도로와 많은 교육용 설비들을 선물로 보내주시었습니다.